가네요. 점점 멀어져 가네요. 붙잡으려 해봐도 붙을 수가 없잖아. 펑펑 울고 싶은 날엔 널 보고 싶은 날엔 그리움이 울컥 차올라 이별을 말한 지 겨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 하지만 너무 이상하게도 내 맘은 편안해. 자유로운 기분 이틀째가 되던 날 온몸이 풀리고 가슴이 답답해. 3일째 되던 날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잠도 못 자. 드라마 영화 속에 나오는 삼류 사랑 얘기가 모두 다 내 얘기만 같아. 한 달이 되던 날 네가 좋아했던 긴 머리를 자르고 싫어했었던 야한 옷을 입으니 이별이 이제서야 실감 나네. 하루 지나고 내일이 다시 지금도 기억 속에 남겨둔 그대 눈물 이제는 가슴 속에 묻혀만 두기 싫어 떠나야 했던 것도 모두가 우연일까 비오는 거리 보며 그대 다시 떠올라 나의 한초 시간 속에 남아 나를 눈물 짓게 해 다시 떠올라 아직도 함께했던 그 많은 시간들 그리며 나의 한 손 시간 속에 그댄 어디에